민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딤 광야에서 2차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죠. 그 인구 조사 후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분배의 원칙을 세우시고 또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승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 번째 제2차 가나안 정복대로서 준비를 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28장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살핀 대로 이 뜬금없어 보이는 제사의 규례, 율법 등을 강조하시는데, 특히 절기를 강조하시는데, 이것이 뜬금없는 이야기나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떠한 군사인가,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열방의 나라들의 군대와 다른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열방, 이웃나라들의 군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기나 전술이나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라는 것을 드려야 했고, 또 절기마다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귀찮고 어렵고 번거롭고 아까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삶의 존재의 이유요, 그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고 근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8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상번제와 개인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28장 하반부에서는 그 전반부에 이어서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라는 이 세 가지 절기를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 나오는 본문,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이 규례는 어떤 한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오늘 제목을 보고 유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 나온 그 번제와 절기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한 규례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 절기는 18절, 25절, 26절에 나오듯이 성회로 모이는 공동체적인 절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인 영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공동체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나와 타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 가장 먼저 맞닥뜨려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타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지? 왜냐하면 저는 뭐 기독교 뭐 이런 미션 스쿨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고, 또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생부나 이런 부서나 이런 임원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총신대 기독교 학과를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저에게 있어서 이 타인이라는 존재는, 특히 이 타인의 눈은 저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았습니다. 철학자 샤르트르가 했던 말이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 말이 저에게 너무 딱 맞았습니다. 타인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타인과의 관계는 저에게 있어서 다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회장이나 임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들을 대하는데 자신감도 있었고 그렇게 되게 여유롭게 되는데 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서툴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실수를 할 때마다 또 제가 어떻게 과 대표가 되었는데 과 대표로서 이제 이 앞에 설 때마다 저의 얼굴은 계속해서 빨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 별명이 우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아이디에는 항상 다 레드, 빨간이라는 뜻이 붙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인은 지옥입니까? 샤르트르가 했던 말처럼 타인은 지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하셔서 저를 과대표로 세워주신 거죠. 가장 타인이랑 관계를 잘 못하는 저를 대표로 세워주신 1학년의 대표로 세워주신 거죠. 그 속에서 저는 이제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이 샤르트르의 말에 완전히 반대되는 선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 매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8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했던 분이 바로 이 피에르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그분이 쓴 책 단순한 기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지요. 그렇습니다. 타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피에르 신부가 한 말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것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완전히 꽂힌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19살 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사랑의 현장에 뛰어든 그런 분이죠. 당시 그 독일의 나치가 유럽을 막 정복하려고 애를 쓰던 그 시기였는데 이분은 그 나치가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을 정말 국경을 넘어들면서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어서 도피처를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뭐 어디로 가라 하면서 돈을 주고 이런 도움을 제공하다가 나치 비밀경찰한테 체포돼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자신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엠마우스라는 빈민구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살았던 그런 분이지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 마더 테레사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피에르 신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그분의 다른 책, 신과 사람들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타인의 기쁨을 보고 함께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타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지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활 처음에 이 샤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지옥처럼 살아갔지만 그 기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요. 그 타인과 부딪히면서 저는 그 다음부터 알았습니다. 아, 타인, 다른 사람의 눈이 천국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미를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이 고향제일 공동체야말로 천국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8장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와 절기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후반부에서 이 세 가지 성회로 모여야 하는 이 공동체적인 절기를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설명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절기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큰 본질이요 정체성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전반부 28장 전반부의 본문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개인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일로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것으로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머리로 모신 그 조직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특징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기가 교회의 한 사람의 지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머리로 모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절대로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신앙인은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라는 이 절기 속에, 그 의미 속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할 일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언제 이 유월절이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 모든 장자, 모든 첫째가 죽는 그 절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성찬식이고 그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했던 일이며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무엇을 나누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이 주일의 예배에서 정말,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본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과 그 의미를 같이 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는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무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내고 그 열 번째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급히 나왔는가 하면 그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무교절인데,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가,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되새기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체여, 성도여, 형제 자매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주일에 예배에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래 왔구나, 제 지난주일에 왔는데 오늘 또 왔구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흔들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또 나를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지체를 구원하셨지? 그 기쁨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기쁨이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서로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겠죠. 그 사람의 못난 점만 보이고 못마땅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그 한 지체로 보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르고 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또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유월절, 무교절에서 이어지는 절기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에 원래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들입니다. 장자들. 그리고 첫 번째 난 것들은 유월절에 원래 다 죽었어야 됩니다. 사람도 짐승도 다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절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칠칠절을 통해서 그들의 첫 소산을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체로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고향 제일 공동체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주체이시고 그 구원의 주인이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는데 홀로 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것에 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모아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거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신자인데 그 신자는 절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진정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의 위원들이 있고 예배 순서가 있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죠. 또 청중이 있고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는 이 예배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개인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다른 사람의 고백은 아 불편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아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우리가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에게만 집중한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슈아 베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요 연주에 모시려면요 1분당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1분당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원 정도 되죠. 1분에 100만원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연주회 그 티켓을 사려면 가장 저렴한 티켓이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굉장한, 그리고 아주 몸값이 어마어마한 연주자인 것이죠. 근데 이분이 재밌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 악사 차림을 하고 워싱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랑팡플라자라는 그 역 앞에서 길거리 연주, 버스킹이라고 하죠. 길거리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앞에 돈 넣는 상자 이렇게 딱 놓고 길거리에서 막 연주하지 않습니까? 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킹이라고 요즘 많이 유명해졌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뉴스, 우리나라 뉴스에서, 저녁 뉴스에서도 이 영상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슈아 베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곡, 귀에 익숙한 곡으로만 선정을 해가지고 한 45분을 연주를 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그 사람 앞에 1097명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그 연주를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일까요? 딱 7명. 그럼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했을까요? 1097명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돈 넣는 상자에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32달러, 3만원. 1분당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거리 악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몸값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명창이 있어야 명창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창이 누굽니까? 명창? 창을 잘하는 사람,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명창이라고 하죠. 근데 이 판소리에는 굉장히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귀명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요, 이 판소리를 듣는 이 청중들, 이 회중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귀명창. 특히 이 판소리를 들으면서 이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쑤, 지화자, 좋다, 이런 추임새를 넣을 줄 아는 이 사람들을 귀명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판소리 명창들이 고백을 합니다. 귀명창이 있어야 제가 명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을 좋게 하려고 해도요, 그 신앙을 함께 나누고 표현할 타인과 공동체가 없다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귀명창이 있어야 명창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나눌 줄 아는 공동체가 있어야 좋은 신앙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자고 목회자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지체가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 중에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것이 다 모아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킬 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고 이 고향제일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이제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살펴본 이 77절, 신약시대에서 이 7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77절인데 그래서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 77절을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신약시대의 오순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공동체에 임하셔서 뭘 말하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교회에 찾아오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일을 경험하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고백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갑니다. 아니, 사실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우리 고향제일 신앙 공동체. 타인을 지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천국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